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지구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상호작용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빠르게 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내용들을 좀 적용해서 아, 지금 나는 어떤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소화 과정을 배우더라도 아, 지금 내 입으로 뭐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꿀꺽꿀꺽 넘어가면서 어떤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겠구나. 또는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울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면 이 충격량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적용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섯 개의 권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다섯 가지 요소. 여러분들이 물론 실내에 갇혀 있을 때는 그걸 느낄 새가 잘 없겠지만 집까지 오고 가고 좀 걸어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아 지금에서 여기서는 어떤 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체 과학과 함께 숨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의 주요 포인트, 학습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도 그렇게 뭐 많이 거창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구 시스템에 제공되는 그런 에너지원, 크게 세 가지의 에너지원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 그 각각의 명칭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물질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물질도 종류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물, 탄소뿐만 아니라 뭐 질소나 인이나 뭐 다양한 물질들이 있을 텐데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 위주로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물이 중요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생물이 물이 없이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물이 그런 여러 가지 기상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 다음에 뭐 풍화 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생물권을 구성할 때 이 탄소화합물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탄소의 순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어떻게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 순환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표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85쪽에 있는 요 테마 그림부터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테마 13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일단 써 있는 글씨는 우리가 내신 탄소, 식물의 광합성으로까지 이제 글씨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그림 안에는 몇 가지의 요소, 권이 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물이라든지 이런 생물권이 일단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기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를 밟고 있어? 이 나무들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직권에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에서 어떤 물질들도 흡수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권도 상호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물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그림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생물권이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권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도 이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들을 지금 쏙쏙 흡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하수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수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낮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밝잖아요.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시야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태양빛을 이용해서 그 광합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권도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요소들이 녹아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대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돌고 돈다? 라는 질문을 시작하는데 그럼 주제를 지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탄소의 순환을 지금 여기 주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알고 있어? 네가 방금 내뱉은 숨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나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러면 이산화탄소가 나무를 막 해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뭐 열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나뭇잎의 기공이라는 게 있죠.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 공기가 이동할 수 있고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가 진짜? 그럼 나무가 내 숨을 먹는다는 소리야? 그쵸?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인데 아직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과학을 지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과학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내 숨을 먹는다라기보다는 내 숨에 포함되어 있던 기체가 기권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런 나무가 흡수하는 그 기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그렇지,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서 내보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소를 이용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와, 그러면 탄소는 나무에 계속 남아있는 건가?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나무로 들어가서 산소를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요, 아니에요? 남아있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다시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무가 죽으면 흙으로 가서 화석연료를 만들게 되거나 사람이 그 화석연료를 태울 때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래서 그게 바로 탄소순환이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묻혀가지고 화석연료가 되기 전까지도 이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도 이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도 다시 순환이 돼서 돌아가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비가 그럼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같은 원리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화석연료를 뭔가 이제 이용해서 석유를 태운다던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재생에너지를 쓰거나 숲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맥락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된 것이 화석연료가 돼서 다시 돌아 나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순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과다해졌기 때문에 그 순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균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줄 몰랐어.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서 전 지구에 걸쳐서 탄소가 바삐 움직이면서 순환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중간 과정만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요 대사만 하더라도 나무가 죽어서 흙으로 가서 화석연료가 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걔가 묻혀가지고, 그쵸? 아주 롱롱 타임이 필요할 텐데 그런 전 지구적인 역사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이 지구에서 말 그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는 지금 전기 에너지를 쓰는데 그 전기 에너지는 그 전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였을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바꿨다면 그 화석연료는 처음에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였을까? 그런 이제 그 근원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 첫 번째가 바로 태양에너지죠. 근본 중에 근본, 태양에너지. 그래서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기권에서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대기 순환을 일으켜요. 일단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대기가 달궈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기 층에 따라서 달궈지는 정도가 다르고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대류권에서도 오히려 가장 안쪽 우리 지표에 가까운 쪽이 오히려 온도가 높고 그 다음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증기에 의해 뭐 기상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태양에너지가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직권에서 풍화와 침식작용을 일으켜서 지표를 변화시킵니다. 이 태양에너지가 그런 기상현상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풍화와 침식작용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권에서 해수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해수의 그 심해 쪽에서의 순환이 굉장히 이 에너지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달궈진 쪽에서의 그 어떤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는 지역과 에너지가 적게 공급되는 고위도 지역에서의 에너지 그 분포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해수가 순환하면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메워주는 그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도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은 해수가 순환하면서 고위도 지역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게 되고 그리고 생물권에서 광합성에 이용되어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이 된다. 광합성에서 빛에너지가 없다면 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물권이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태양 에너지가 사라진다면 그냥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멸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구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그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의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지구 탄생 과정에서 이미 축적된 열도 있고요. 우리 이 지각이나 멘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사성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방사성 원소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 원자 핵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열도 하나의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된 열에 의해서 이 지구 내부에 에너지가 그 생기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가 멘틀의 대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멘틀은 고체이긴 한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그 위에 있는 지각을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대륙을 이동시키게 된다. 여러분들 대륙을 이동시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 작업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써도 대륙을 이동시키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대륙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큰 힘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서 축적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짧은 시간에 빵 방출이 되면 지진, 화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각들이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게 된다면 그게 엄청나게 큰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직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외핵은 어떤 상태?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했고 더 안쪽에 있는 내핵은 오히려 그 강한 압력에 의해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외핵이 그때 어떤 성분이 주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철이나 니켈 성분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이 철이 액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상태니까 그 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태양풍이 이렇게 몰아칠 때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그런 입자들이 우리 지구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옆을 타고 가거나 어느 정도는 상쇄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그 지구 자기장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조력 에너지가 세 번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생각을 해보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건 이건 태양 빛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죠. 이게 뭐 물이 달궈진다고 해서 밀물, 썰물이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밀물, 썰물이 그 지구 내부의 어떤 움직임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력 에너지라고 표현해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힘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서 해수면의 높이를 변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안 지역의 지형, 왜냐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쓱 들어왔다가 쓱 빠지는 과정에서 뭐 침식 작용도 일어날 거고요. 그렇게 해안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주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갯벌이 됐을 때랑 물에 잠겼을 때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 갯벌이 되는 구간이 긴 어떤 해안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또 생존할 수 있는 생물 종은 많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물질 순환을 얘기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입니다. 물의 순환. 그래서 우리는 물이 순환하는데 그 에너지는 주로 어디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태양 에너지겠죠. 그렇죠? 태양이 제공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수증기도 됐다가 그 다음에 뭐 물도 됐다가 뭐 비로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보면은 일단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바다 쪽에서. 바다 쪽에서도 태양빛에 의해서 증발하는 양이 분명 존재하겠죠. 그럼 증발을 한다는 거는 액체 상태였는데 이게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날 수 있는 상태 변화죠. 그렇게 흡수를 했다가 이 기체 상태에서 또 액체 상태로 변화할 수 있거든요. 구름의 경우에는 구름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럼 그거는 지금 현재 액체 상태가 됐건 아니면 고체 상태로 얼음으로 지금 응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이제 우리 눈에 구름으로 보이는 거라서 구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기체에서 그런 구름으로 바뀔 때 다시 그만큼 에너지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구름으로 있다가 이 이제 물방울들이 모여서 비로 내리게 된다면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 구름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쭉 이 대기의 흐름을 타고 이동해가지고 육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육지에서도 비로 내려서 이게 육지를 이루는 육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고기 끓인 물이 아니고 이제 육지에 흐른 물을 이제 육수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하천이나 호수나 이런 거를 구성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땅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흘러흘러서 바다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도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증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기상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일어나는 이 변화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 교재에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방금 그림을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수권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여기 수증기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그만큼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권에 있던 이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응결해가지고 구름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지표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지에 있는 수권을 이루거나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표에 떨어진 물은 식물에 흡수되고 지하로 스며들거나 바다로 흘러가면서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지표에 떨어진 물이 식물에 흡수된다면 이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가면서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도 지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언급이 되겠죠.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 물, 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래서 물, 수지, 평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각 영역에서 모두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전체 다 합해보면 같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전에 봤던 이 그림에서 이 육지에서 증발되는 양과 이 육지에 비로 내리는 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증발되는 양과 비로 내리는 양이 있을 텐데 이 양이 1대1로 같다는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증발되는 양의 총합과 전체적으로 비로 내리는 양의 총합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다에서는 보통 증발이 많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보통 이제 강수로 내리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좀 합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정리 내용입니다. 유입량과 유출량은 서로 같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86페이지에서 뭐 새롭게 뭔가 어려운 내용을 배웠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86페이지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 먼저 풀어볼 거예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 세 가지를 배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이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조력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느냐?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태양과 달의 어떤 각도, 우리 지구와 이루는 각도에 의해서 이제 뭐 밀물도 생기고 썰물도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그 에너지가 우리 이 내부에 어떤 멘틀의 움직임이라든지 판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면 고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은 별개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X고요. 그다음에 3번. 육지에서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면 기권에서 물의 유입량은 유출량보다 많아지느냐? 만약에 육지에서 지금처럼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굉장히 무더운 여름인데 이렇게 땡볕이 막 쨍쨍 쬐가지고 증발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기권의 물의 유입량은 유출량보다 많아지는 것이냐? 어때요? 그럴 때는 어딘가에 강수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균형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입량과 유출량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디가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X가 답이 되겠습니다. OXX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기상현상, 풍화, 침식작용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을 써라. 그러면 세 가지 에너지원이 있었는데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있었어요. 그러면 조력 에너지가 어떤 뭐 침식작용 이런 것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기상현상까지 일으킬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런 기상현상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나?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적절한 에너지원을 하나 찾는다면 그거는 태양 에너지로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태양 에너지. 자, 그 다음에 5번.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을 쓰세요. 그 선생님이 언급했던 세 가지 에너지원 중에 누구죠? 바로 태양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4번도 5번도 답은 태양 에너지였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쵸? 이런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6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요? 조력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삼총사의 에너지원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조력까지만 쓰면 되겠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사회 시험을 봤는데요. 이렇게 단답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있고 바람 이렇게 해서 요걸 채우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답을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높새 바람바람이 답이 아니므로 틀렸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만큼만 적는 것이 이 답안에 가깝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7번.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에너지원은 뭐예요? 외핵이면 지구 내부죠. 그쵸? 그래서 지구 내부. 내부의 에너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한번 골라봅시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뭐였더라? 셋 중에? 그렇죠. 조력 에너지죠. 그래서 조력 에너지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의는 빼고. 네. 그 다음에 9번에 물이 증발할 때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증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해야 기체 상태로 변화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구름을 형성할 때는 다시 에너지를 내놓고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방출한다. 그래서 흡수 방출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6페이지의 내용을 다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물의 순환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탄소의 순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소는 왜 중요하다고? 우리 일단 생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물권에서는 이 탄소 화합물을 빼고는 뭐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탄소가 중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탄소는 태양 에너지나 지구 내부 에너지를 근원으로 해서 순환합니다. 아까 물의 순환에서는 주로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탄소가 일단 이 지구상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주로 존재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는 이런 형태로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에서 어떻게 넘어가고 이거를 얘기를 할 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은 건 직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기권에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직권에 제일 많고요. 그 양이 엄청나죠. 직권에 99.9% 거의 100%에 가까운 양이 직권에 석회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석회암, 탄산염 형태로 많이 있고 아주 일부가 화석 연료로 들어있고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우리와 같은 생물에서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탄소화합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이나 지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핵산 같은 것들 그런 형태로 우리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 또는 메테인 기체 상태로 있는데요. 메테인이 혹시나 뭐 많이 들어보긴 했을 텐데 혹시 생소할 수 있으니까 메테인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해 있는 그런 형태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우리 저번에 아미노산 공부할 때 4개까지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공유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각각이 다 수소를 하나씩 이렇게 잡고 있다면 뭐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물질이 메테인이라는 친구가 있다.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로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물에도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이온이라든지 탄산이온은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CO3E-. 이온이니까 일단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는 아니겠죠. 근데 얘는 보통 이제 이가의 음이온 상태로 있고요. 탄소 하나에 산소 세 개가 이렇게 1:3으로 결합해 있는 이 덩어리 자체가 이온이에요. 다 원자 이온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바로 탄산 이온의 형태다. 그럼 탄산 수소 이온은 탄산에 수소가 하나 더 결합해 있는 그래서 수소가 앞에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CO3인데 얘가 하나 더 공유해서 결합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부족한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얘가 공유해서 내 거 하나 같이 놓고 쓰자. 그럼 지금 부족한 어떤 전자의 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까. 수소랑 결합하면서 조금 성질이 달라진다. 탄산수소 이온.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생김새를 막 다 외워야 되진 않지만 탄산이나 탄산수소 이온은 앞으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조금 친해지자라는 의미로 적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존재를 한다. 대체로는 직권의 석회암, 탄산이온 형태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 과정을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어떻게 순환이 되느냐. 대체로는 이렇게 많이 탄산염으로 퇴적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물의 순환을 봤을 때는 그냥 이 위에서 뭐 증발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회저 화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에너지가 여기서 또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거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걸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하게 되면 생물체가 이 생물권 안에서 이 유기물로 바뀌게 되고요. 아까 생물권에는 유기물 형태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뭐 핵산이나 이런 형태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 상태로 계속 이용이 되기도 하고 각각의 생물들이 이제 호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다시 이산화탄소 상태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죠. 그러다가 애들이 죽었어. 죽어서 묻혔는데 완벽하게 분해되지 못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화석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여기 화석연료다. 아싸 하고 이제 그거를 캐가지고 그거를 태우는 연소를 하게 되죠. 그걸 이제 태우는 걸 연소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로 이렇게 묻혀있던 그런 이제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대기로 방출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요. 거기에도 많은 양의 그 탄소 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대기 중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물에 녹기도 하고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대기 중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문장으로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탄소가. 자, 그러면 수권에서는 보통 어떻게 있다고?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 상태로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온들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칼슘이온, 양이온과 결합해서 탄산염 형태로 다시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권에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권에 녹아 있던 이온이 칼슘이온과 결합해가지고, 그러면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결합해서 다시 직권으로 이렇게 저장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권에서부터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돼요.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기권에 있었겠지.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에서 유기물을 만들면서 생물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생물이 죽었어. 그러면 매몰돼서 직권에 묻혀있는 화석연료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직권에 지금 묻혔잖아요. 근데 그게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연소하면서, 또는 직권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태운 거 말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직권에 있던 것들이 기권으로 나오기도 한다. 자, 그리고 수권에 있던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면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돼요. 이건 왜 그렇지? 이거는 기체의 용해도가 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론 압력이라든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온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녹을 수 있잖아요, 기체가. 그래서 수온이 낮을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다가 수온이 상승하면 용해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차이만큼이 밖으로 기체 상태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해수의 수온에 따라서도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수온이 상승한다. 그러면 지구 이 해수에 녹아있던 녹아있던 형태의 탄소들이 이산화탄소 기체로 나오게 되면서, 그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 온실 효과가 더 심화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소 순환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직권, 기권, 수권,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생물권까지 작용을 해가지고 이 탄소순환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제는 이 모든 거를 다 요약 정리해서 표 하나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제목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기권이 똑같이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각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쪽이 근원이고 이쪽이 영향을 주는 쪽이고 영향을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건데, 근데 일단 여기서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키워드는 얘네들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물질이 여기서 저기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동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순환이 되고 있더라. 물론 이제 생명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이제 조금 더 차별화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에너지도 이동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변화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기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똑같이 기권들 사이에서도요, 기단이라는 게 있어요. 기단은 공기 덩어리죠. 그래서 어떤 기단은 찬 기단, 어떤 기단은 뭐 따뜻한 기단, 그 다음에 뭐 고온 다습한 기단,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단들 사이에 만났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뭐 우리가 뭐 장마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호작용한다. 그 다음에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미치면 바람에 의해서 해파나 해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게 되면 바다 표면에서도 파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안가 말고도. 그런 것들을 해파라고 얘기해서 그런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물의 흐름, 물길, 해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흐름으로 아예 따라가는, 그래서 그런 해류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풍화 침식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바람이 막 불게 되면서 뭘 깎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깎여 나간 것들이 어디인가에 쌓이게 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은 어떻게 영향을 받죠? 우리가 해당이 될 텐데,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습니다. 예,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그 식물들이 종자라든지 포자 같은 것들, 번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또 기권이 운반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생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영향을 주는 쪽이 수권일 때, 수권은 기권에 수증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이즈가 커지면 태풍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증기의 공급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권끼리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해수도 뭐 더 밀도가 큰, 아니면 염분의 농도가 높은, 뭐 해수의 종류들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수가 혼합될 때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수권은 물과 빙하의 침식작용, 그 다음에 이제 퇴적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직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졸졸 흐르면서 깎여 나가고 어딘가에 쌓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세포 내 물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수생 생물들 있죠. 그런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직권입니다. 직권은 화산이 터져요. 그러면 지구 내부에 있던 어떤 물질들이 기권으로 분출될 수 있겠죠. 화산가스 같은 것들. 그래서 화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권에는 지진이나 해를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그 위에 있는 물들이 이제 출렁거리게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면서 엄청난 해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은 이 판의 운동, 이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판의 움직임을 만들고, 그러면서 대륙이 이동하고 하는 직권끼리의 주고받는 상호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어떤 영향을 생물권에 미치게 될까요? 일단 주로 서식처로서 많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통해서 그 영양분들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속하는 생물권이 각각의 권에, 각각의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생물권은 기권에 호흡이나 광합성에 의해서 기체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권에는 생물체에 의해서 뭐가 용해될 수 있다. 어떤 물질들이 더 녹아서 물에 포함되는, 그래서 물 안에서의 어떤 성분의 조성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생물에 의한 풍화나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마그마가 딱 굳어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위에는 어떤 생물도 처음에는 살 수 없지만, 뭐 지으류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종류의 생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걔네들이 이런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점점 토양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변화를 생물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질반질한 암석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제 토양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도 생물권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먹이사슬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이런 유기물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리한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한 칸씩 가려놓고 외우면서 공부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고, 아, 이거는 무슨 요소와 무슨 요소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보고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OX 문제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탄소가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탄소의 순환. 그럴 때 그 동안에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탄소 순환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도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 두 가지 에너지 원에 의해서 탄소 순환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우리가 본 적 있나? 태양 에너지가 내리쬐가지고 갑자기 막 화산, 뭐 지진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는 그냥 별개의 에너지원으로서 그 순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동안 탄소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 화석 연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통 땅 속에 묻혀 있었겠죠? 그러면 땅 속에 묻혔을 때는 직권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걔를 연소시켰을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 형태로 아마 방출이 됐을 거기 때문에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라는 설명이, 그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O로 체크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탄소는 외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느냐? 어때요?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합니다. 그럴 때 탄소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태양에서 날아왔어요? 광합성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지만 지금 여기서 탄소가 어디서 공급이 되었느냐?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탄소는 기권에 있었다. 외권이 아니고. 그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태양 에너지는 외권에서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탄소에 초점을 맞추면 탄소 자체는 기권에 있던 애였다. 그래서 기권에서 식물체 내부 유기물로 바뀌면서 생물권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거는 X라고 골라줄 수 있겠죠. 그래서 XOX가 OX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단답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영역 어디였더라? 거의 99.9%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직권이었어요. 직권.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공부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아, 무슨 암이었지? 무슨 염이었지?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떤 영역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직권 정도 써주면 되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우리가 탄산염이라고 해가지고 뭐 석회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요렇게 요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존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빈칸을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안에 무엇과 무엇의 순환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구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여러 가지 순환이 일어났는데 여기다가 물과 탄소의 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사실 순환하는 물질은 그것들 뿐만은 아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변은 뭐냐면요. 아까 선생님 마지막에 표에 같이 정리했던 거.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난다. 요거를 여기서는 원했습니다. 요 답을. 자, 그 다음에 6번.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류가 형성이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일까요? 일단 지금 등장한 것이 바람, 그 다음에 표층 해류입니다. 그러면 바람을 대표해서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거는 기권이죠, 기권.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니까. 그리고 표층 해류는 수권에서 해수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보고 이거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가? 이 정도만 찾을 수 있으면 뭐 충분한 그런 파트다. 자, 그 다음에는 적절한 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탄소는 기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자, 그럼 기권에서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할까? 아니면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로 존재할까? 이산화탄소 기체 또는 메테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는 수권에 보통 녹아 있을 때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권에서는 유기물 탄산염 중에 직권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탄산염 형태로 존재를 하고, 유기물 상태로 존재하는 건 보통 생명체에서 생물권에서 그런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탄산염을 골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면 수권의 탄소량은, 아,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수온에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근데 수온이 상승하면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용해도 떨어진다. 그러면 녹아있던 애들이 기체 상태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수권에 녹아있던 탄소들은 감소하겠죠. 녹아서 어디로 가니까? 기체 상태로 기권으로 가게 되니까. 수권에 있던 전체 총량은 감소하게 되고 그게 다 기체로 나가면서 기권에 있는 탄소량은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아지면서 더 뜨거워지고 그럼 더 많이 방출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체크 문제까지 우리가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간략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판에 대해서, 판 구조론, 그 다음에 어떤 지형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